제19차 평양 범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도이칠란드, 로마니아, 싱가포르, 중국, 이란, 越南, 중국 대북의 대표단들이 21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 이에 앞서 이탈리아의 대표단이 왔습니다.